이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환호성까지 저를 불러해 주시고 좀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과 제목은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인쇄 타입의 큰 수입이 되는가? 뭐가? 아메이가? 그죠? 그 제목인데 그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궁금하십니까? 아메이가 인쇄 타입의 큰 수입이 되는가가 궁금하세요? 저는 한편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걸 하시라는 그 당부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메이 사업 자체가 인쇄 타입의 큰 수입이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요? 인쇄 타입의 작은 수입이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쇄 타입이 아니고 임시소득의 큰 수입이라도 하겠습니까? 둘 다 아니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어떤 그 공동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발표를 하라는 말씀이 참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0년 11월 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만으로 6년이 벌써 지났는데 회계사 생활을 8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벌써 21년이 지났고요.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회계사가 따지기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따지는 걸 잘 하지 못해요. 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고 그냥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고 주로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을 처음부터 굉장히 큰 사업을 받아들였어요. 뭐 제품을 써보고 제품이 좋아서 감동을 받아서 사업의 비전을 본 사람도 아니고 플랜을 듣고 나서 아, 참 이거 대단한 사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큰 사업을 봤어요. 뭐가 크겠습니까? 돈이요, 돈. 참 첫 시간을 제가 제게 이 제목을 주시고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돈 얘기만 이제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 얘기만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보고 저 인간 돈에 미쳤구나 이런 얘기 말씀하셔도 어쨌거나 미쳤다는 그 말씀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뒤에 강의 내용 그 쭉 순서를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리더님들께서 너무나 좋은 가치와 비전이라든가 많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또 좋은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가치와 비전은 이제 그 리더님에게 맡기고요. 저는 정말로 이제 돈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억대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요즘 억대가 부자가 아니에요, 그죠? 뭐 웬만하면 억극하던데 억대 자산가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 예, 몇 분 계시네요? 억대 자산가라 하면 1억부터 9억까지를 말합니다. 예. 한번 자신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억대 자산가다. 예. 아니면 10억대 자산가다. 많이 계실 텐데, 없으시네요? 10억대 자산가라 하면 10억부터 90억을 말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아메이 사업이 그러한 어떤 자산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여러분께 그 말씀 드렸고,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대단한 용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5년 안에 크라운 엠버스터를 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저는 거기에 도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6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크라운 엠버스터에 크자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제가 Y아메를 사실 이거 왜 인쇄 타입에 큰 소득이 되는가는 실제로 그게 우리 Y아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메 사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얻어서 그로부터 뭔가 이제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저한테 너는 왜 아직까지도 그러면 하고 있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5년 안에 크라운 엠버스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했는데 6년이 지나도록 안 됐으면 제가 아메 사업에 실패한 겁니까? 아직도 실패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까? 둘 다 아닙니까? 둘 다 아니죠? 현재 제가 얻은 이 성취한 내용은 사실은 제 꿈에 비하면 만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이 정도라도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어떤 일도 이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시간까지도 제가 사업 시작한 지 6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도 아직까지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를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봐도 그래도 이만한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제가 아미에 미쳐서 정말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저는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제가 뭐, 리치 디보스 회장님과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8촌, 사돈의 8촌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걸 무시하고 무조건 이 사업을 맹신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을, 여러 가지 수단에 투자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 어느 뭐 증권회사가 내놓은 그 카피라이터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Invest in best. 발음 괜찮았어요? 예, 제가 연습 많이 했거든요. 잘 들어야 됩니다. Invest in best 하면 안 되고, Invest in best. 최고의 투자하라는 그런 문구를 제가 보고 나서, 뭐 증권회사는 돈을 투자하라니까 아마 갖고 있는 돈이라면 모두가 다 우리 증권회사에 투자하라 뭐 이런 광고의 문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이렇게 새겨 들었어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노력을 지금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저는 본업이 회계사지만 주업은 암회 사업이에요. 헷갈리십니까? 제 마음속에는 온통 암회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왜 최고의 수단인가? 이만큼 더 큰 인쇄 타입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기 때문에. 그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회 사업을 사실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SP가 되고 나서 SP 성취 스피치 하러 가서 정말 과감하게도 에임 하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제 꿈은 더욱더 당겨지면서 3년에 크라운 앰버서들 가겠습니다 라고 도전했는데 단 한 분도 그 얘기를 들은 제 리더님들께서 까불지 마. 너가 택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준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더라면은 저는 기가 죽어서 아마 포기해버리고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그래.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너 해봐라. 그게 쉽게 되나. 하지만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겉으로는 잘한다 잘한다라고 칭찬해 준 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지내온 어떤 큰 걸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무슨 핀이고 어떤 소득을 얻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우리 열정이 식지 않으리라 저는 봐요. 한편으로 암웨이 사업이 인쇄 타입의 큰 수입이 되는데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다 그만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또 주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아유, 그 뭐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실제로 저와 같이 제가 직접 후원한 파트너 분들께서도 좀 하다가 좀 흐지부지 하면서 푸념 섞인 말로 하는 얘기가 아유, 그 뭐 돈도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암회 사업 뭐 때문에 시작합니까? 우리 주로 어떤 사업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대안을 얘기하고 그것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업을 시작해놓고 사업을 하다가 내 눈은 현상에 가 있어요. 오늘의 현실에 가 있고 오늘 내가 이번 달에 통장에 돈이 몇천 원 들어왔는데 뭐 기껏해야 몇만 원 들어왔는데 이놈은 내가 한 달 내내 쫓아다니고 이것 받으려고 암회 사업했나. 스스로가 자기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와이와 조금 지나다 보면서 그 초기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의 비전과 이 사업의 어떤 돈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보다도 미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지금도 그로 인한 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대단한 뭐 몇천만 원의 그런 몇 억의 수입을 네 달마다 바꾸는 건 결코 아니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거든요. 별로 이렇게 나무 얘기 듣는 것처럼 들으시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미팅장에 오면 우리 표정들을 보면 저는 느껴요.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한 참 행운이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근데 우리의 현실은, 암회 사업을 하는 현실은 어때요, 환경들이? 오해와 편견과 무지와 질시와 각종 비난과 뭐 그런 환경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이 사업의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이 이미 저는 FCA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FCA 아닙니까? FCA가 왜 FCA인지 아시죠? 왜 FCA예요? 지금 현재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드입니까? 저는 FCA를 퓨처 크라운 앰버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미래의 크라운 앰버서드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미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퓨처 크라운 앰버서더, 어쨌거나 앞에 앞글자는 똑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래서 제가 수익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왜 그것이 인쇄 수입의 인쇄 타입의 큰 소득이 되는가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우리 제가 오늘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 권은 우리 비즈니스 핸드북 여러분 잘 아시는, 이번에 참 멋있게 나왔죠? 이 책에 아메이 사업의 수입에 대해서 잠깐 나온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우리 사업의 수입의 특성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로 읽어가는데, 1번, 2번이 이 제목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1번이 뭐냐면 무한대의 소득이래. 무한대의 소득. 무한대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네? 무한대라는데. 과연 그것이 무한대일까?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무한대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저는 지금 그래서 제일 부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물론 지금 우리 김일도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이 사업을 성취하신 분이지만 그분들도 더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20대 막 시작하신 분들. 무슨 복이 많아서 그 나이에 아메의 비전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왜 제 20대는 아메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것이 원통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20대 초반에 이 사업을 지금 선택을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김일도 의원님 나이가 되면 어떻겠어요? 약 40년 가까이 남았는데. 예?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시간이. 그 시간 동안에 아메 사업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참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무한대라는 거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의 여러 가지 보상 플랜을 보면 제한되어 있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하는 과정이 뭐 바이너리 방식이라 해서 두레그 만들듯이 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뭐 소위 몇 단계 얘기하는데, 우리는 단계가 몇 단계예요? 무한대죠. 무한대. 예,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한대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사업의 수익의 특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동적인 수입이래요. 수동적인 수입. 수동적인 수입이 바로 인쇄적 수입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수동적인 수입이에요. 수동적의 반대 의미가 뭡니까? 능동적이죠. 능동적. 능동적의 의미는 내가 뭔가를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게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굳이 내가 행동하는 것과는 크게 무관하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수동적이라고 하죠. 인쇄 수입이 바로 그런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업설명할 때 늘 얘기하죠. 인쇄 수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우리 제품이 생필품이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제품만 좋으면,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정말로 소비자에게 만족한 여러 가지 여건을 제공해 준다면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제품 수와 회원 수가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인쇄 타입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인쇄 수입의 그 고유의 본질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 사업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시스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복제와 축적의 사업이래요. 복제와 축적의 사업. 그 복제와 축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인쇄 타입의 수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쇄 타입의 수입의 특징이 있죠. 그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초반에 좀 하다가 이거 뭐 돈이 안 되는 것 같으냐 하고선 그만두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접합니다. 그분들이 그만뒀다고 해서 덩달아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주변에 보면. 그건 뭐냐면 우리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런 실수를 누구나가 범할 수 있어요. 수동적 수입, 인쇄 타입의 수입의 본질은 처음부터 수입이 안 돼요. 처음부터 수입이 안 되죠.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책을 써서 받는 인쇄 수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 쓰는 동안에 일당 줘요? 수당 받아요? 없죠. 책 다 쓰고 나서 그것이 그야말로 홍보가 잘 돼서 독자들이 읽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것을 널리 알려서 많은 구독자가 생길 때 비로소 그때는 더 이상 책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로열티를 받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초기에 어느 정도는 투자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내가 그야말로 믿음으로 보낼 수 있어야만이 이 사업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처음부터 뭔가 뭐 직장 다니듯이 또는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런 수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런 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저는 가끔 사업 수임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일당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당이 얼마예요?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나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좀 이렇게 무게가 나간다는 거죠. 철이 들어왔으니까 3년에 크라운에서 도전하고 5년에 크라운에서 도전하는 그런 까부는 모습에서 이제는 좀 10년의 플랜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김일준 전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10년 후는 언제가 돌아옵니까? 2006년 오늘이 12월 2일 온다 안 온다? 늘 1, 2번으로 너무너무 쉬운 문제를 내시는데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크라운의 모습으로 늘 강조해 주잖아요. 그죠? 저는 설령 10년 후에 크라운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거 하나만 보고 과연 우리 사업이 얼마나 큰가 아닌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이 무리한 가정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거를 가정이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지금부터 10년간 수입이 제로예요.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이런 가정이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죠? 그냥 저는 이렇게 최저로 가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0년 동안 수입이 제로예요. 아멘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10년 후부터 평생 죽고 나서 사후에까지도 월 천만 원씩만 나올 수 있다면, 물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월 천만 원만 평생 요금액만 꾸준히 나올 수 있다면 과연 내가 이 10년을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수익 모델을 가진 사업이 과연 수익성이 있는 걸로 내가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메 사업의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10년 동안 그냥 보내가지고 10년 후부터 월 천만 원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우리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나인코아를 꾸준히 하고 그야말로 초기 집중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후부터 월 천만 원 받는 이 가정이 무리한 가정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정입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저는 심지어 10년 후에 정말 이걸 제대로 하는데 월 천만 원 받지 못하면 저는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수입의 타당성을 한번 계산해봤어요. 월 천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요? 곱하기 12하면 1년에 1억 2천이에요. 연. 이것을 매달 매달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행에서 1억 2천을 예금하고 받는 그게 아니죠. 은행에서 받는 1년에 1억 2천 이자를 받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금리로 환산을 해서 얼마의 예금이 있어야 1년에 1억 2천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그걸 환산하려면 그냥 요즘 그냥 쉽게 요즘 금리로 한 4%로 제가 환산해볼게요. 나누기 하면 되거든요. 나누기 하면 뭐 계산하기 복잡하실 테니까 계산해보면 30억이 나와요. 쉽게 30억 곱하기 4% 하면 1.2 1억 2천의 이자가 나오죠. 1년에. 그럼 나누기 12하면 월 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0억의 예금이 있으면 한 달에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가정을 했을 때 10년 후부터 월 천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10년 후에는 나는 30억의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달라요. 다르기는. 30억의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업은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 30억 일시불 안 주니까. 그때 가서 통장 보자 그러면 우리 통장 없어요. 그때도 난 30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같아요. 어쩌면 그보다 더 좋아. 왜? 절대로 까먹을 일이 없으니까 원금을.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이게 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또 새록새록 커져요 또 이게. 제가 커지는 간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월 천만 원만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당을 한번 계산해보자는 거죠. 일당을 계산한 30억을 자 이제 쉽게 동그라미를 다 풀으면 동그라미가 9개예요. 세기 힘드십니까? 제가 한번 쉬어볼게요.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이것만 세우고 있으면 날짜 가는 줄 몰라요. 30억인데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면 그냥 우리가 60억을 잘라내고 1년에 300일만 하자고요. 나인코아도 60억을 좀 쉬어가면서 하고 300일만 하자고요. 또 오영희 사장님한테 혼났네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하락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60월도 하겠습니다. 300일 곱하기 10년 하면 얼마예요? 계산해봐야 됩니까? 300일 곱하기 10년, 3000일이죠? 3000일 이렇게 딱 썼어요. 딱 자리수 딱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분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딱 약분하면 여기 얼마예요? 1. 이게 얼마입니까? 예? 네? 100만 원. 이 분모의 단위가 뭐예요? 월? 1. 하루에 100만 원씩을 은행에 예금하는 일이다.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게 좋습니까? 100만 원 예금하는 게 좋습니까? 왜요? 100만 원 예금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100만 원 예금할 수 있어요? 몇 배를 벌어야 100만 원 예금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예금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버는 수입의 몇 퍼센트를 예금하고 계십니까? 100만 원 버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예금하는 거예요. 100만 원씩 쌓여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가요? 이게 저만의 플랜입니까? 여러분들의 플랜 아니세요? 하루 일당이 얼마라고요? 아, 정말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왜 아메가 인쇄 타입의 큰 수입이 되는가라는 것을 정말로 아메가 인쇄 수입이 큰 수입이 되는가? 라고 저한테 첫 번째 물어보면 당연하지. 근데 그 사람이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로 인쇄 타입이 큰 수입이 되는 거야? 어, 당연하지. 다시 한번 묻겠다. 정말로 인쇄 타입이 큰 수입이 되는 거야? 어,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나한테 열 번을 집중해서 묻는다면 내가 과연 열 번까지 첫 번째 대답했던 그 확신으로 똑같이 한결같이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한글은 누가 만드셨어요? 최종대왕이요? 어, 봤어요? 보셨냐고요? 아직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최종대왕께서 직접 한글을 만드신 걸 보신 분들 아무도 없으리라고 봤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한결같이 그거를 만약에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면 또 동그라미 치죠? 그죠? 만약에 어느 선생님이 오셔서 역사 선생님, 뭐 국사 선생님이 오셔서 내가 학생한테 묻겠는데 너 잘 한번 생각해봐. 한글을 정말로 세종대왕이 지었을까? 내가 한 시간을 시간 줄 테니까 OX로 대답해. 한 시간을 준대, 한 시간 시간을. 한 시간 동안 여러분 뭘 생각했어요? 야, 정말로 세종대왕이 졌나? 이거 내가 지금 괜히 그 선생님도 못 봤잖아. 선생님이라고 봤나? 교과서를 봤는데 그 교과서 쓴 사람은 봤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비즈니스도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업에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미 미팅장 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꼭 무슨 종교 집단 같다고. 사실은 종교 집단보다 더 해요. 아, 더 해야 돼요. 왜? 물론 종교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우리한테는 정말 현실적인 삶의 삶 플러스 우리의 미래 삶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의 삶까지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내 믿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열 번을 진지하게 했다면 예를 들어 거꾸로 우리가 후원하는 프로스펙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라인 다이아몬드께서 여러분한테 사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묻겠는데 아메이가 정말로 인쇄 타입의 큰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나 그렇게 알고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루를 시간 줄 테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내일 저하고 상담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확신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저는 10년 동안을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일종 선생님 요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섯 가지 기 중에서 하나 플러스 완이 됐잖아요. 뭡니까? 버티기. 예. 그 버티는 건요 하체 힘이 있다고 버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버티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헛것이 아니죠. 자, 그럼 이런 계산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고 과연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을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를 예금하고 갔다고요? 100만 원. 이거를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거를 한참 지나서 우리가 플랜을 보여주면서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 기간을 만약에 좀 더 각자의 어떤 노력치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년 후에 크라운 버스를 간다. 뭐 피니 관계없이 10년 후에 월 1억씩을 내가 벌겠다.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당이 얼마나 돼요? 뭐 계산 간단하죠. 여기 10배로 바뀌는 거니까 답이 몇 배? 10배. 에? 가능해, 안 가능해요? 제가 그것이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뉴 트레이드 빅뱅이라는 거 다 보셨죠? 이 책을 뭐 쓴 저자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책 뒷페이지에 아주 표지에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2010년경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보다 약 100배 이상 폭발. 201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습니다. 4년 후에 100배 이상 폭발하지 않으면 이 책은 버려야 됩니까? 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 책은 이분의 개인의 의견이에요. 이것은 진리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이분이 바라보는 자기의 그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FTA라든가 유비쿼터스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현실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서 한국에 앞으로 5년 후에 이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참 우리를 흥분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연봉 천억 원대의 유로수모 성공자가 탄생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5년을 얘기하면서 현재 네트워크 최고 직급자 중에 최고 직급 사업자 중에서 연봉 10억대를 받는 성공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이 100배 이상 폭발하는 2010년경 그들의 수익도 100배 이상 커질 것이다. 즉 2010년경 한국에서 연봉 천억 원대 이상의 네트워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저는 2010년이 아니라 2020년이면 어때요? 30년이면 어떻습니까? 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그 가능성에 저는 비전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나 보다. 돈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싫어요?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냥 저 주세요 그냥.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다면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면 이 책에서 많은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어요. 현재 물론 우리 국가적으로도 뭐 FTA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시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아마 피치 못할 과제가 아닌가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FTA도 우리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 중국, 동남아권도 그렇고요. 그런 시장들이 우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시점이 저는 불과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사업도 그 성장의 가능성은 그야말로 시장 자체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잠깐 우리 그 보너스 체계를 한번 놓고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입이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죠. 사실 인쇄 타입의 큰 수입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나만 보면 이 안에 답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100만 원씩 예금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니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 말고 우리는 이미 100만 원 이상씩 예금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고 계시죠? 예. 누가 통장 보여달라면 보여주지 마세요. 그 통장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통장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통장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 믿음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재밌으신가 보네. 돈 얘기. 역시 돈이 최고예요. 그죠? 예. 돈 얘기하다가 돌아도 좋아요. 맞습니까? 저는 우리 아미 보너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아미 보너스에 대한 그, 본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이라고 해서, 그 플랜에 의해서 나오는 보너스가 있고요. 크게 월간 보너스가 있고 또 매년 받는 연간 보너스가 있어요.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받는 보너스를 보면 우리가 후원 수당이라고 해서 3%부터 21%까지 받는 게 있죠. 예, 이게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에서 매월 받는 보너스고요. 또 리더십 보너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4%를 받고 있죠. 그리고 MD 보너스, 먼슬리 뎁스 보너스라고 해서 현재 1%를 받고 있고요. 또 루비 보너스도 월간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달에 2천만 포인트 이상 하면 2% 보너스를 받아요. 이거 외에도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에 어떤 연간 보너스가 있냐면 에메랄드 유자격 분들에게 연말에 0.25%를 주는 게 있고요. 또 다이아몬드 이상에게 0.25% 주는 게 있고,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라고 해서, 이거는 7레그 이상, 6개월 이상 후원하신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에게 별도로 또 추가로 주는 보너스인데, 이게 크다고 해요. 저는 이 보너스는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정말 이 설명은 저보다 훨씬 더 인쇄적이고 훨씬 더 많은 수입 받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그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아, 이 보너스를 얼마를 받았다. 나중에 저보다 더 크신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분께 앞에 계신 분 질문해 보세요. 얼마를 받으셨는지. 제가 듣기로 이 보너스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연간 일시불 보너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에게 연말에 지급하는 보너스예요. 자, 여기까지가 세이지 마케팅 플랜에서 나오는 보너스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 받아보셨어요? 네? 아메 보너스가 이렇게 많은 거 아셨어요? 다 아셨죠? 이 정도는? 네. 근데 이거 말고 두 번째로 Founders Achieve Award라는 게 있어요. FAA. 이거는 세이지 마케팅 플랜과는 별도의 보너스예요. 이거는 창업자 성취상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 창업자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 별도로 우리한테 주는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월간 보너스가 아니고 연말에 받는 보너스예요. 이 보너스 받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이상 받는 것이 아니라 8점 이상 다이아몬드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예요. 8점이면 그러니까 점수로 8점이라는 것은 또 오늘 뭐 이 부분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수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여쭤보시기 바라고, 점수에 의해서 8점 이상 되시는 분은 우리 핀으로 말하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이죠. 그분들이 받는 보너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세일즈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IP 보너스가 있어요. 이게 아직도 매력이죠. 이 SIP 보너스 있는데 이 보너스도 월간 보너스와 연간 보너스가 있어요. 월간 보너스에는 Q레그 보너스가 있어요. 이게 2%고 현재 2%고 이 SIP 보너스는 그해 회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 가지 시장적인 상황과 우리 어떤 비즈니스 성장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우리 탑 리더님들의 어떤 그 정책위원회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Q레그 보너스는 리더십 보너스에 추가해서 2%를 현재까지 받고 있어요. 이것도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뎁스 보너스라고 해서요. 이게 또 0.5%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MD 보너스 받는, 이 MD 보너스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세레그 독립한 분에게 그 달에 지급하는 분이에요. MD 보너스에서 꼭 에메랄드만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요. 에메랄드라는 핀이 아니어도 혹시 그 달에 내 다운라인이 세 그룹이 20% 독립을 하면 MD 보너스에 자격이 되고, 지금 현재 에메랄드 뎁스 보너스는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유자격 에메랄드 이상은 그 다음 회계연도에 MD 보너스 받을 때 0.5%를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복잡한가요? 어려워도 좋죠? 자꾸 준다는 거니까. 사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사실 제가 아는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은 이런 거 잘 이해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귀찮대요. 다 알아주는데 무조건 많으면 좋다니까. 그냥 이런 게 아 많다. 아이고 많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거 다 이해하려고 이해 안 하셔도 되고 다 받을 때 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6핀 보너스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매달 나오는 보너스가 아니고 그 달에 GP부터 현재 파운드스 다이아몬드까지 이 보너스를 받고 있어요. 6핀 보너스. 그러니까 그 달에 GP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달 15일을 받고, 그 달에 플래티늄 마감했다. 그럼 플래티늄 보너스 받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6핀 보너스고요. 그 다음에 SIP 보너스 중에서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있어요. 파 보너스라고 있고요. 파 플러스 보너스라고 있어요. 그냥 더하기로 표현하죠. 파 플러스 보너스. 파 플러스 보너스. 그리고 고 FAA 보너스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돼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핀의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스페셜 보너스라는 게 있고요. 이게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성장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자격 다이아몬드 이상 이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 이상 성장한 그룹의 리더분들에게 지급하는 그 성장액의 3%죠. 그걸 보너스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FAA 성장 보너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여기 FAA 보너스처럼 8점 이상 다이아몬드 분께 지급되는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이죠. 자, 이게 우리가 받는 보너스에 전부 다라면, 자, 여러분들 이 중에 몇 가지 받고 있어요? 도대체 몇 가지를 받아보고 수입이 되니 안 되니라는 얘기를 감히 논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사업하다 그만두신 분이나 뭐 주변에 아무 암에 돈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우리 수당 몇 가지 받아봤니라 한번 물어보실래요? 아마 대부분 이 정도는 받아보시겠죠? 얘기하신 분들 뭐 3% 다 받아보실 겁니까? 그죠? 그거 상당히 맛있죠? 맛있지 않아요? 그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매달 나오니까. 인쇄 타입의 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월간 보너스 매달 받으면 되고요. 연간 보너스 매년 받으면 돼요. 그게 인쇄 타입의 수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현재 후원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받고 있는 이 수당을 매달 받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받고 있다. 이거 매달 받으면 되고요. MD 보너스 받고 있다. 이거 매달 받으면 되고요. 루이 보너스, 이게 매달 받기 참 겁나는데. 저도 도전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감히 도전 못합니다 이제. 한 번을 해봤어요. 이거 매달 받는 거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에요. 뭐 작년 마감 기준으로 어디 저 지방에 계신 리더분이 파운더즈 루비가 돼서 파운더즈 루비 보너스 받은 분이 계시대요. 대단하시죠?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우리는 도전 받는 일 아닙니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보너스 받든 그 매달 받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도 4% 보너스 받는 거고 0.5%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를 계산할 때 현재 내가 받고 있는 매달 받는 월간 보너스 중에서 미니멈 지금부터 12달 1년을 소급해서 되돌아봐서 지난 12개월 동안 내가 받은 월간 보너스 중에서 최저 금액을 놓고 곱하기 12에서 나누기 4%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제가 한번 쉽게 계산해볼까요? 지금 한 달에 100만원을 받고 계신다. 아마 SP가 되고 나서 꾸준하게 20%를 유지하고 적어도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핀이 되신 분이라면 월간 보너스 적어도 후원 수당만큼은 뭐 리더십 보너스가 없다고 치더라도 2차 없다 치더라도 꾸준하게 1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월 1000만원일 때 자산가치가 얼마라 그랬죠? 30억이라 그랬죠. 그러면 월 100만원을 꾸준히 받고 있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의 리더님이라면 얼마의 자산가치가 있어요? 3억.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억대 자산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많잖아요. 아까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아마 지금 손 안 대신 분께서는 그거 10배가 돼서 안 대신 분도 계실 거예요. 10억대가 돼서. 10억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300만원 해볼까요? 내가 받는 보너스가 이제 내가 후원한 레그가 있어서 적어도 사파이어 이상만 돼도 300만원 이상이 돼요. 그죠? MD 리더십 보너스 받고 Q레그 보너스까지 받아서 사이즈 볼륨 좀 적절하게 있고 그러면 아마 미니멈 월 300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은 아까 이럴 때 3억이라고 했는데 3배면 9억밖에 안 되네. 한 330만원 할까요? 그러면 약 10억 되잖아요. 지금 현재 내 보너스가 매달 받는 보너스가 한 350만원 내외가 된다 그러면 그분은 10억대 자산가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정말로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제가 10번을 질문하면 10번 다 큰소리로 대답할 자신 있어요? 네. 정말요? 네. 좋습니다. 그 10억대 자산가라고 생각되시는 분. 아까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비전이에요. 만약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충분히 그런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뭐 전령 에메랄드가 아니라서 이런 보너스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파보너스, 파플러스 보너스, 고 FF 보너스 이거 아주 맛있거든요. 연말에 여행 갔다 오면 적어도 파보너스 정도를 풀로 다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리더십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마 그 정도 볼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행 딱 갔다 오면 보통 한 12월 중순도 되나요? 여행 갔다 오면 15월 정도에 이 보너스 딱 들어가세요. 여행도 보내줘. 연말에 천년 1,050만원 보너스도 다 행복할까 짜증날까. 너무 쉬운 걸 여쭤봤나요? 이런 보너스도 연간 보너스를 매년 받으면 그게 인쇄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쇄 수입이 되고 안 되고는 뭐가 문제예요? 이 보너스가 문제입니까? 아메이 마케팅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월간 보너스 매달 받고 연간 보너스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해나가면 되죠. 우리 충분히 그렇게 가이드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을 할 수만 있다면 인쇄 타입의 큰 수입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정말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스페셜 성장 보너스, 이게 FA 성장 보너스 참 보기만 해도 흥분되잖아요. 이거 FA 보너스가 되면, 이거는 FA 성장 보너스는 이거의 두 배를 준다는 거예요. 최저가 8점 다이아몬드, 파운더 다이아몬드만 되면 FA 보너스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FA 성장 보너스는 2천만 원의 두 배인 4천만 원 준다는 거거든요. 얼마면 갚으면? 6천만 원. 최저가 6천만 원이에요.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이게 만약 4천만 원이면, 이게 8천이면 얼마가 돼요? 1억 2천. 이게 6천이면 1억 2천. 1억 8천. 이게 10억대가 넘어가요. 그럼 이게 얼마 됩니까? 이것도 몇십억대가 되는 거예요. 자산가치가 아니라 그때는 통장에 일시불로 들어오는 게, 그런 돈이 충분히 가능한 플랜이 우리 플랜이에요. 자, 이런 수입을 1, 2년 해보고 이거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8점 다이아몬드 이상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보너스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사업의 비전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1년에 몇 명만 준다, 그런 제한된 게임이라면 아마 이 사업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경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업이 정말 매력 있는 것은 몇 명이 받을지 본사도 몰라요. 왜? 지나가 봐야 하니까. 왜냐하면 인원을 제한해 두고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마라톤 게임에 비교하면 마라톤 월계가는 몇 등한테 줘요? 1등한테만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완주한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월계관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월계관을 받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몇 명이 이런 보너스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명에게 이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런 수입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게 간절하고 그거를 위해서 시스템대로 제대로 내가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면 이 보너스의 주인공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일이 이 보너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 드릴 만한 그런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룹에서도 충분히 어떤 또 교육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적어도 여기에 어떤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라는 다운라인이 내 거가 독립한 그런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정도 팝 보너스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고 고 FA 보너스의 주인공 되실 수만 있으면 정말 너무 해피하겠어요. 이 정도만 돼도요. 이 정도만 받아도 10억대 자산가가 됩니다. 10억대 자산가가 돼요. 저는 우리가 인쇄 타입의 수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어떤 믿음의 자산가치, 그게 바로 우리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제가 뭐 직업이 회계사니까 회계사적인 말씀을 또 드리지 않고 나가면 또 무시할까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자산이 있어요. 이게 회계학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구축하는 자산은 무형의 자산이 아니에요. 무형의 자산이라니까요. 안 보여요, 눈에. 근데 보이는 방법은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유형의 자산보다 무형의 자산이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눈에 비지도 않는데. 예? 좋은 게 뭐예요? 유형의 자산은 화재 날 염려가 없다. 도둑 맞을 일도 없다. 네? 닦고 기름치고 쪼일 필요도 없다. 맞습니까? 이거는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무형의 자산이 바로 우리가 구축하는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가 바로 애용자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애용자 네트워크는 순수한 소비자도 네트워크이고 우리처럼 사업을 하신 여러분들도 바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복제와 축적이라는 그런 시스템에서 나와 같은 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속에서 반복된 인쇄 수입은 안 나오면 기적이에요. 실제로 저도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6년이 지난 이쯤에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향유하는 그런 가치들이 초기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먼 정도에 미흡하게 와있지만 저는 너무나 만족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열정이 6년 전에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너무 또 감사해요. 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우리 탑 리더님이 계신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이런 시간이 또 감사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열정을 키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자신들도 정말로 10억대 자산가가 되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금방 될 수 있고요. 실제로 10억 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멋진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전하자고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제 말씀을 너무나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e to make my dream come true.